People wonder why we love this HIV-HOP shit. Why we got so much Yasmin's culture. It was a new world. 평소에 그리 나시나 끄적이던 내게 심청이 마냥 다가와 내가 못 뜨던 새 눈을 뜨게 해. 내 boy people keep asking baby why you love that hip hop shit. 그럼 나는 말해 이유는 원래 없어. Cause it's hip hop. 별거 없어. Epic high 남들처럼 Jay-Z nice. Classic high pneumatic rock the dog style. In my mind don't care it's one. Don't ready to die. Eminem과 The Chronic과 그 다음 명작 2001 Gangstar Blackstar XB rockin' B-Rockin' CL's moon. This is deep poppin' 다 고쳤어. 아주머니 그때 나 아주머니 할 말이 많았어. 남들이 해주는 얘기도 부족하다 느꼈지. 일단은 억지 거지 덕지 덕지 발라 가사 알아치고 썼지. That was it that was it. 내가 된 시점 학습 지사의 백지에 모두 아는 날 잠시 끼워. 그리고 지웠어 비웠어 빛 위에서 만큼은 난 자유로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. 이게 Canada. Epoch 몸무림 느끼며 K-POP 부갈로 킹타 올스쿨 리듬타 백해 외탁의 람과 혈을 밀착 두각을 나타내 지금은 랩댄스 교체 팝이 마 프로모드 다 듀퍼보위 해피카이 서툰나 이력 써서 무명께 무대파이 아무것도 모른 날 일으켰지 매일 내 맘을 홀린 아티스트링 몸으로 피연만 했었던 비교와 투팍은 나서 나도 알아갔지 허벌 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코월 그가 금요일 밤을 비출 때부터 더 영감을 받고 써가는 고글 맥밀러 카네 캔드릭 그들의 음악은 내 귀에 부딪혀 매우 미쳐 가게 테두리 잡아준 내 삶의 최고의 뮤지션 끝없는 딕션 alright 내 본능이 골라 어떤 랩이든 어떤 춤이든 감각적인 내 교감 이제 내 삶 속의 공간은 힙합으로 녹아 오늘도 wild for the night 내 몸은 feel like it ain't the world. Hip-hop은 찾아왔어 살며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었지 그 당시에 초등학생뿐이었던 나 그제서야 꿈을 재단해 wanna rap 남들과 빅다 삶이 허무했던 꼬맹이의 촉감 주위의 모두가 붙잡고 마주하더라도 내 안에서 자리를 고수할 힙합은 날 성들이 제티 집어나 그 어린아이 교과서 기둥이에 적어 내렸던 나 16th birthday 덕분에 난 안 죽는 삶 뿌리치고 같은 대구 남산동의 작업실에 날 던지고 밤새도록 갈았던 무딘 팔죽에 날 노래 끝에 난 결국 학창시절에 받는 언수 왜 대신해서 백곡이 채워 같은 rhyme 더 네 dream come true 주위에서 다들 묻지 힙합이 뭐냐고 당당히 답을 하지 나의 전부라고 결과는 내 인생 자체를 음악 안에 변 묻었어 이 문화를 사랑한 게지라면 난 골백번은 넘겨도 죽었어 심장을 뛰게 해 내가 진짜 느끼고 싶게